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목이 좀 조여 보이십니다. 예. 아. 괜찮습니까? 예, 예. 코디가 미쳤나 봐요. 이 땅의 모든 코디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람을 이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추 하나 풀러도 돼요. 아, 풀러도 되겠죠? 예, 예. 예. 위에 끝까지 잠그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 잠그래요. 침을 넘길 때마다 우두둑 소리가 나요. 미세한 침의 무게에도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은 김재동 씨하고 뭐 통화도 못하고. 네네. 예, 멀리 가시는 바람에. 출장 가는 바람에. 아, 그래도 그 술이 이렇게 취하면 무의식적으로 형님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아직도 그 짓을 합니까? 술 먹고 전화하는 거? 그거 고쳐야 될 텐데. 다른 형님 계세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형님. 형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요즘 주위에 사람 많아요. 예.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아, 미국 갔다가 오늘 오셨어요, 형님이. 그래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된다고 오늘 좀 마음껏 좀 갈고 달라. 무대 위에서 내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제일 존경하는 형님 있어요. 예. 좋은 분이죠. 그저 좋은 분. 예. 자. 네. 아유, 자, 이제 자저 이거 하자 이제. 예예 예, 합시다. 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왠지 애니메이션 그런 거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네네. 너무 진짜 예뻐요. 춤추는 태양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5월 달에 학교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네요. 요즘 괴질 때문에 모두들 해외여행을 꺼리긴 하는데 아마 해외로 갈 듯. 집에단 여행을 간다고 말하고 그 돈으로 제가 모은 돈 조금 보태서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전공이 서비스라 더더욱. 여행 간다 거짓말하고 수술한 걸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만해 마무리. 진짜 음악이 아깝다 정말. 막 그래도 전 처음에 진지하게 읽었는데. 예예. 예. 아, 쌍꺼풀 수술. 네. 좋은 얘기. 음악하고도 아주 환상적이었고. 오, 쌍꺼풀이. 예. 오, 쌍꺼풀이 짙으신데? 야, 해외여행 세 번 갔다 오셨나? 자, 봅시다. 리플 다 많이 달아주셨죠. 네네. 예. 또 이게 또 고민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쌍꺼풀 수술 정도는. 그래서 첫 번째 리플로 아이디를 박명수라는 아이디를 써주는 박명수라는 아이디를 써주신 분이 간단하게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내 꼴 난다. 아주 간단하게. 아, 너무 웃기다, 너무. 네. 다음은. 다음. 다음은 그 아이디가 돌아온 계곡이라는 분이 이분은 그 계곡이라는 아이디로만 계속 돌려서 자기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그 피 묻은 계곡이라고 피 묻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잠깐 게시판에서 사라졌다가 돌아온 계곡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과연 어떻게 리플을 올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또 우리 작가분하고 통화가 되셨는데 확정권을 네. 거부하셨습니다. 어? 왜요? 리플에만 충실하고 싶다. 아니 그 속세와 인연을 완전히 단절한 채 오로지 리플에만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아 정말로 방청권이 필요 없대요. 한 길로만 네, 여기 와서 현장을 보면 자기 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화면에 집중하게 돼. 대단한 분이에요. 돌아온 계곡이 뭐라고 적으셨나요? 리플계의 제왕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죠 이분. 예.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봤더니 눈이 뒤집혔다고 말씀드리세요. 새로운 세상을 봤어. 뒤집힌 거야. 아, 그래. 형 저 처음 봤을 때 눈 뒤집혔잖아요. 새로운 얼굴을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아 강력한 돌아온 계곡이 이분 강력한 물입니다. 만나야 밑에 돼요. 네. 김현진 씨라는 분이 또 올려주셨는데 네. 웬만하면 수술 안 하시는 게 점점점점 여행 갈 돈이면은 좋은 곳에서 수술은 못 하시겠네요. 제 친구는 싼 곳에서 했다가 쌍꺼풀이 위아래로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 요즘 취미가 선글라스 모으기입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예, 우리가 웃긴 웃습니다만은 이거 이분한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아래위로 생겨 쌍꺼풀이? 위로 아래로? 아니 한 두 겹이 생겼나 보다. 두 겹이 생겼나 보다. 두 겹. 우리 자고 일어나면 왜 쌍꺼풀 두세 겹 생기잖아요 막. 전 자고 일어나면 한 5분쯤은 세상이 안 보였어요. 잘 모릅니다. 이게 눈이 부으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공간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전 잘 못 보죠. 또. 다음은 네. 저희 사촌 언니가 써먹은 방법이랍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의대생이라고 뻥을 치세요. 물론 부모님이 모르는 친구 이름을 대세요. 잘못하면 초상납니다. 친구의 시험 과제가 성형이었다고 하시고요. 5만원을 받고 실험 대상이 되어주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보는 그대로라고 하시고요. 저희 사촌 언니는 완벽하게 성공했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재밌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디에 있죠. 제동아 사랑해라는 아이디를 주신 거예요. 매주 이렇게 하나씩 뽑았어. 예. 다음은 예. 김수진 씨라는 분이 이분은 사상 최초로 리플 역사상 최초로 고민에 대한 해결 리플이 아니라 타협 리플을 제안하셨습니다. 타협 리플계 최초입니다. 네. 님도 하실 거면 제 친구가 한 데서 저랑 같이 하실래요? 두 명이서 하면요 점을 공짜로 빼준대요. 리플 역사상 최초입니다. 리플 유형의 신기원을 이룩한 타협 리플. 야, 이거 좋지 않습니까? 타협 리플. 오늘 왜 이렇게 웃기냐? 타협 리플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다음에 뭐 기타 리플로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준철 씨가 쓰신 리플인데요. 님을 보니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전 눈은 자신이 있거든요. 저 별명이 강민종입니다. 눈은 김민종인데. 전체적으로 강호동이에요. 강민종. 아, 눈은 김민종이야? 전체적으로 강호동이 되는 거지. 볼만하겠다. 네, 님 감사합니다. 님 덕에 삶의 의욕이 샘솟네요. 혜정아 사랑해. 이렇게. 이 두 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혜정이라는 분이 리플을 달아주신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좋고 강한 리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저 사연 예. 올리신 분들이 네. 사연을 올리신 분이 예. 리플 달아주신 분들 사연 읽고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김재동 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의견을 참고하고. 뭐 저는 그 성형 수술에 관해서 예. 뭐 조금 보수적인 편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만 뭐 본인이 만약에 그걸 해서 자신을 가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인데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쁘게 보이고 싶다는데. 어때요? 수술만 잘 나오면 되지. 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여행을 간다고 이제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잘 해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이 방송에 나가잖아요. 네. 어차피 거짓말 못해요. 아 방송에 나가면 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세우고 네. 돌아오는 딸 눈만 살펴보고 있을 건데 어떡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정하고 싶고 예. 네. 어, 그 수술해서 자기가 네. 진짜 딱 생활이 달라지겠다 싶으면은 네.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쌍꺼풀 수술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지금 뭐 나온 게 막 이렇게 턱을 깎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아니고 쌍꺼풀 네. 정도니까. 예, 네. 자 김재동 씨하고 함께했던 예. 리플 달아주세요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